본문과 제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동일하고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수로가 아닌 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의 성서학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도미니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함께 역사적 예수를 밝혀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결정적 자기 계시라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지만 그에 반해 유대교는 토라를, 이슬람교는 코란을, 즉 책과 문자를 결정적 계시로 이해한다. 물론 토라를 기록한 모세와 코란을 기록한 무하마드를 계시 중재자로서 존경하고 흠모하지만 그들 자신이 계시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계시는 문자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경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품고 사는 우리들의 삶,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인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의 인성을 축소하지 않고 예수의 인성이 예수의 신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케노시스, 자신 안에 가득한 신성을 비우고 포기하심으로써 인성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이 본문의 세 가지 시험을 지난주 설교 때 아담의 실패와 연동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야기하면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역시 성공의 신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의 예수를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성자 예수가 진실로 인간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완전한 인간임을, 완전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지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모든 인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속과 속죄의 십자가로만 보려는 입장뿐 아니라 그 희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하셨던 새로운 인간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11세기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자신의 교리문답서에 집어넣으면서부터 대속의 교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 것이지 사실 그것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의미, 특별히 십자가는 반제국적인 자를 처벌하는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죠. 만약에 예수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로마가 뒷골목에서 예수를 몰래 죽였겠죠.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 중앙대 총학생 회장이었던 이내창 씨가 1989년 거문도에서 이렇게 음문사 당한 사건을 다뤘는데 예수를 그렇게 죽였겠죠. 예수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공개적인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은 너희들도 예수처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간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은 어떠한 하나님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밖에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 때 이 추세로 계속 나가다가는 어린이부시라고 본당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기립해서 예배드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과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이 사회와 국가,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식은 다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은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게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를 굳이 번역하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신자가 새로운 신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자를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40년 광야 방황 생활 중에 다 이렇게 전멸하게 되고 출애굽 2세대에게 새롭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대로 사실 그 내용은 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모세가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봐라 얘들아 하면 될 텐데 모세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진술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는 그 원래의 말씀이 주어졌던 장소는 시내산이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장소는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앞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되풀이해서 새롭게 다시금 진술하는 이유를 너희의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너희의 신앙의 토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이것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이 너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너희가 읽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방대한 분량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신명기에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선조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기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는 주님의 몸과 성체 성사를 받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에 앞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 토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땅을 받는 그 땅에 그 씨를 받는 땅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이 좌우된다. 너희는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땅이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의 주인된 땅이냐? 만약에 내가 너의 삶의 주인된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봤자 그 말씀의 씨는 열매 맺지 못한다. 앞서도 예수의 시험은 아담의 시험 실패를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아담의 실패를 기억함으로써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아담은 어떠한 지점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에 아담이 실패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아담. 뱀이 아담이 넘어오지 않자 마지막에 아담에게 던진 말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이거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자극하고 건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죄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마르트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신으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신성을 비움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비움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 제가 갑자기 이제 설교 제목을 수로에서 강으로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은 강하면 어떤 강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강하면 한강이죠. 서울에 살아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뭐 유람선도 타고 한강 시민공원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한강이 바다같이 보였어요. 정말 넓었고 특히 이제 사시사철 변함없는 수량과 유속이 강에 대한 저에게 각인된 첫 번째 이미지였고 선입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입견이 참으로 무서운 게 그게 강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강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와 갈수를 반복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이 정말 강입니다. 샌드라 포스텔과 브라이언 릭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강이란 책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지적하면서 원래의 강, 태초의 강, 자연 상태의 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중국에 있는 샨샤댐이라고 하는 강인데요. 담수량이 393억 톤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일본의 호수나 그런 강이 갖고 있는 강은 아니죠. 호수나 뭐 댐이 갖고 있는 총 담수량이 350억 톤이거든요. 근데 그 샨샤댐 하나가 갖고 있는 담수량이 393억 톤입니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촨성 대지진, 8만 6천 명이 죽은 스촨성 대지진이 이 샨샤댐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국 지질학자의 어떤 논문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해안이 아주 빠르게 오염이 되는데 그 이유가 상해 이 강이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거니까요. 막지 않았다면 서해안으로 다 들어올 물인데 서해안에 민물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염도가 조금씩 뭐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기에 높아질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높아지는 것이 서해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샨샤댐 이전에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네바다에 있는 후버댐이라고 하는 댐인데요. 아주 유명한 댐이죠. 007에도 나오는 이렇게 계곡에 있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거대한 미끄럼틀을 타듯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후버댐이라고 하는 댐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6년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댐입니다. 그 댐을 만드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맥기라고 하는 백악관 보좌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의 통제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단계는 강에 대한 통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댐을 만들고 수량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침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대강 공사를 장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점과 그 당시에 많은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사업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점은 한국교회의 흑역사 중에 하나로 훗날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자연, 환경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닭이 왜 존재하나요? 우리의 저녁 야식거리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근대 철학과 기독교가 맞물리면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빠져있지만 바로 그것이 아담이 빠졌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가 뭐 환경주의 설교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환경의 환경운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 자체로 신앙고백이자 신앙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환경에 무관심한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종교학자가 있는데 종교사회학자가 있는데 바나 연구소라고 바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주일날 1억 8천만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바나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연구를 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생태적 감수성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어떻게 되는가, 연관관계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결과는 놀랍습니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환경에 대해서는 더더욱 일종의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지 바나가 무슨 일인가? 아니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무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환경에 대한 파괴와 환경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저조해진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그 조지 바나의 논문에 보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냐면 기독교의 내세관을 지적합니다. 신앙의 포커스가 내세에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행정부 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환경정책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화두가 됐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그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환경정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 제임스 와트가 독실한 개신교인이었는데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환경정책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답을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새사랑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역이 탈핵 서명 캠페인이었다는 점이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최승호 시인은 기독교인이고 최근에 김기성 목사님이 이분의 시의 한 구를 자신의 욥기 강에서 제목으로 땄는데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라는 시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 암덩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환경 예배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파놓은 수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물의 수위가 달라지고 유속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수로가 아니라 강같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강이 아니라 수로로 만들려 합니다. 사시사철 유량과 유속을 통제하려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이 안정성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강의 방향까지 통제해서 댐처럼 물을 가두고 바다로 흘러가야 된 강물을 막아서 농사와 공장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 탐욕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부유해졌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불안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의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수로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강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긴 순종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인간의 안정성에 대한 추구라는 유행의 터에서 꼼꼼히 설계돼 여백과 여지가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래서 왜소한 종교적 형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아서 평화와 안식과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제가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홍수와 같이 유량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수기와 같이 메마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는 홍수처럼 은혜가 가득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혼의 갈수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댐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가두고 그것을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평안함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다시 하늘로부터 내릴 비와 상류로부터 내려올 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으로 오늘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냐면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패스하시잖아요.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마귀의 시험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절체적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백입니다. 너가 이 세상의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안정성의 기초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삼겠느냐. 세상이 보장한 삶이 안전합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안전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종교의식 속에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거기에 행운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어떤 종교를 행운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신학, 행운신학. 우리의 노력에 행운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삶을 로또가 돼서 건물을 사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좀 무슨 얘기지만은 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팀하고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팀하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했습니다. 남자분들만 좋아할 텐데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4대0으로 파리 홈에서. 그 2차전은 이제 그 바르셀로나 홈에서 치러지는 거죠. 4대0 이상으로 이겨야만 연장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점을 한다면, 이게 원정 다득점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5대1로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이 파리를 이겨도 바르셀로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정에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골을 먹으면 6대1이 돼야 돼요. 6골을 넣어야 되는. 근데 사실 이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적적으로 바르셀로나가 6대1인가요? 6대1 스코어로 홈에서 파리를 이기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도 4대0을 뒤집은 적이 없거든요. 이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한 번도. 그래서 도박사들이 전부 다 이거는 파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이 스포츠 토토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파리 생제르맹에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이긴 정말 극적으로 6대1로 챔피언스 리그의 역사를 다시 쓴 그 기사에 댓글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토토 살걸이에요. 토토 살걸. 토토 살걸. 바르셀로나에 걸면 99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99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행운에 내어맡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안정감과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주는 그 보장이 주는 안정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맡기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의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특징은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대교리 문답 10계명에 대한 그 4계명 해석에 뭐라고 쓰냐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웃고 즐기며 맥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일에는 루터 맥주라는 게 있다 그래요. 루터 맥주. 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원래 그 저희 가족이 그 입양을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계획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이를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났고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아니하고 이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불시 방문 지금 갑니다. 그래서 방금 편 끊고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수녀님을 만나고 한이한테 질문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한이한테. 한이는 동생 잘해줄 거야. 한이하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장난감도 주고요. 한이가 모범 답안을 마치 그 면접 볼 때 이야기하듯이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하고, 또 저희 교회도 내가 진짜 이 가짜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인가 보시기 위해서 교회도 오셨는데, 뭐 탈액 온도계라든지 그때는 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좀 그런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사진을 찍어가시고 하시더니 돌아가셔서 아이가 6월 아이를 4월 초에, 지금 3월 말인데 다음 주에 아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를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라나사모가 7월까지 일을 하고 돈을 그래도 최소한 빚이라도 좀 갚아놓고 아이를 받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었는데, 라나사모 그 재계약 일정, 재계약이 5월에 재계약이 되거든요. 사실 좀 그 제안이 왔을 때 최대한 아이를 빨리 데려갈 수 없겠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최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수녀님이 우리 수녀회의 회의를 통해서 박창규 목사님, 김나나 이 사모님 가정에 딱 맞는 아이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한 달에 월급을 1,000,0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00,000원 좀 넘게 받는데 그거 두 살, 세 달 더 모으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빨리 만나고, 그래서 아마 6월 첫날쯤에 아이를,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도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얘가 한이가 커가니까 둘째 계획은 없으세요? 많이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둘째 계획은 입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 대단하세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가지면, 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대단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좋죠. 그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38시간 그때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까지 그거 끌고 가가지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의 빛 가운데로 빛처럼 드러내는 사랑하는 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그 고백이 때론 공허하고 때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알맹이 없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꿈꾸며 나의 노력과 행운으로 그러한 삶이 실현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취미생활과 악세사리와 같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수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강과 같은 삶으로,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굽이쳐 흘러 그 수변에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가 번식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을 풍성케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예기치 못한 축복과 내가 꿈꾸고 계획하지 못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새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